기분이 이상해. Oh no. 순간 희미한 불빛에 나타난 실루엣. 그가 바로 그가 바로 나 지금이 아니면 절대 널 벗어날 수가 없을 것만 같은 느낌. Yeah. 힘을 다해서 달아봐도 안 돼봐라 도도도도로. 아름다워 그래서 두려워 깊은 함정 나를 보는 너. 나는 이미 두 발이 묶인 채로 또 너에게로. 내 앞에 닥쳐올. 아무 표정이 없는 얼굴과 그 아이 같은 웃음 사이. 아찔한 그 온도 차. 감히 내가 널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아름다워 그래서 두려워 어둠에 지칠수록 좋아. 자 나타나 쇼야 쇼야 쇼야 쇼야 쇼야 쇼야 베이베 베이베 베이베 베이베 쇼야 쇼야 쇼야 쇼야. Yeah, 그런 표정으로 웃지마. 널 보면 나의 머릿속을 익힌듯이 자꾸 돋아 소름이. 차가운 말로 너를 밀어도 밀리지가 않아. 계속 널 원해 내 마음이. 에이 이미 중독된 듯이 계속해서 파고들어 마치 미로처럼 출구가 없지. 억지로 반대로 달리려 해도 결국 너에게로 가. You hovering over my head like blank shit. 마치 허리듯 스치는 너의 손길. 조금 위험해 위험한 거래라도 난 빠져나올 수 없어. 카페인 같이 이젠 받아들여 말하는 듯한 눈빛 멈춘 말투 목소리 다 헤어나올 수 없지. 자신의 샤리면 또다시 네 옆에서 너를 보러 지져. 아름다워 그래서 두려워 깊은 함정 나를 보는 너. 나는 이미 두 발이 묶인 채로